너와 다시 시작하는 꿈을 꿔. 아 뜨거우니까 아 뜨거우니 내 맘을 우풀어 먹고 네 삶의 어두운 부분 막고 싶어 살아. 잔인했던 아픈 기억 나와 함께 원샷 비읍 밤새도록 너의 아픔 대신 좀 먹자. 빙을 올린 운이 없어 사랑을 보는 운이 없어 사람은 같은 길을 걸은 것 뿐인데 뜨겁게 우는 그녀를 보니까 걱정만 해가 It's got some 양념 달콤하게 삼킨 너의 말 지금 똑같은 너의 맘 귀한 입속에 숨은 설레임을 내 마음은 대안해 Baby it tastes so good, oh so good 짜릿함이 더해지는 너의 밤 내 입맛에 너는 oh so good 야야야미 하래 You taste so good 네 오늘 꼭 저녁을 먹자 냠냠 난 그저 밥이라도 먹고 싶어 냠냠 난 너와 다시 시작하는 꿈을 꿔 아 뜨거우니까 구름에를 걷는 기분 안 먹어도 배불러 나는 허러럭 허러럭 너의 사랑이 맛있다 Better than you feel Better than you think 꽃사슴 눈을 가진 그대 Better than you all 달콤하게 삼킨 너의 말 지금 똑같은 너의 맘 귀한 입속에 숨은 설레임을 내 마음은 대안해 Baby it tastes so good, oh so good 짜릿함이 더해지는 너의 밤 내 입맛에 너는 oh so good 저녁을 먹자 냠냠 난 그저 밥이라도 먹고 싶어 냠냠 난 너와 다시 시작하는 꿈을 꿔 아 뜨거우니까 죽을 만큼 널 사랑했던 너와 나만을 부르짖던 시간이 지나 꽃이 피면 아름답게 우린 죽고 싶던 죽을 만큼 널 사랑했던 너와 나만을 부르짖던 시간이 지나 꽃이 피면 아름답게 죽고 싶다 우리 오늘 꼭 저녁을 먹자 냠냠 난 그저 밥이라도 먹고 싶어 냠냠 난 너와 다시